같이 몸부림치면 질수록 나를 더 좋아하는 더 어디니 나의 way out where where 돌고 돌아서 자리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복잡한 미로에 갇힌 것만 같아 바람이 불어와 속삭이던 저 하늘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던 이유는 너야 나를 끄는 거야 내 유일한 답 너라고 말야 Taking me to you Taking me to you To you 아무리 찾아보아도 돌아가는 영토로 갈 수가 없어 파도가 쳐있어 나를 덮쳐 오늘 이 기분 꽃이 바다를 표류하는 난 파도처럼 파의 무드가 없어 바다를 건너서 멀리 수평선을 지나면 혹시 거기서 널 만나줄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와 속삭이던 저 하늘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던 이유는 너야 나를 끄는 낼 수 있어 짙은 안개가 자욱한 시선 속 유일한 빛이 되어준 내게 감사 이대로 Take me away I'm crying on Mayday 이곳에서 나를 꺼내줘 baby